We be doing it up Brooklyn side. Brooklyn, it's the Brooklyn way. We be doing it up Brooklyn style. Big money, money, money, big money, money, money. Hey, money, money, money, money, money. 해도 money, 어머니 주머니, money, 할머니 주머니, money. 챙겨서 산 마이크 근데 랩은 money. 네가 마이크를 잡으면 난 키보드를 잡지나 아무 때나 입을 열고 랩을 하지 않아. 내가 보이스웨어를 통해 랩을 한다는 건 너에게는 입을 열어서 부려줄 가치가 없다는 거지. 잘돼 네가 랩을 못해서가 아니란 걸 리데네에다 깊숙이 꼬라박고 담내론에게 찬양 경배 호르몬을 뿜을 아니 주댕이에서 나오는 병신 같은 랩이랑 내가 딸딸이 치는 소리랑 뭐가 다른 건지 모른다면 조스나까지 앞서니 개념은 안동찜 당면 비에너 호중기 스쳤지 통빈대 가리를 굴려봤잖아. 없는 건 뻔하지 차라리 급발하는 울림으로 랩을 하지 말고 내게 호환의 조들 잡고 삿갓이나 해라 촉촉 준나게 빨아대 강력한 놈이 빈맥은 내전물까지도 빨아 삼켠이 위장에 석훈틀대는 나의 아들들을 생각하며 이문난에매는 오늘도 내전물쓰 아들들을 세상 밖으로 하지만 곧 티슈 한 장에 그들을 묻어버린 재미 짜리는 쓰레기통 레스트인 피스 정자들이야 깔치고 나면 허전한 내 배를 채워주는 건 오로지 삼양 라면과 먹다 남은 찬밥 계란을 풀어 넣어주면 대장금인건 민밥상도 부러울 거 없는 초호화 식탁에 걸스럽게 채먹고 남집 밖을 나서 그래 난 입밥 좀 들으니까 귀에는 이어폰 목에는 목걸이 티셔츠는 내 족바로 밑까지 군 다음 바지는 살짝 엉덩이 밑으로 누가 봐도 노 숫자 냄새 나는 패션 브레 그게 바로 힙합이니까 대구지 아일랜드 노래 부르며 지나가는 저 군고딩 우려려보며 친구들이 모이는 약속 장소로 뚜벅뚜벅 걸어가다 같이 노래방으로 들어가 결국 너도 부르는 걸 랩이 아닌 발라드인 것이었던 것이었던 것이었던 것이었던 것인가 온갖 개똥꼭 나 잡아놓고 손맛판에 병맛으로 끝낸 이 힙합 인생 집에선 엄마가 구박하고 학교에선 일진들이 구박하고 무대에 설렙절하는 새끼들이 구박하고 인생은 위줄타이라며 혼자 타다가 자빠져 피나면 서럽게 저 울고 그제서야 인생을 알겠다며 또 마이크 잡고 신세 한탈 랩을 하고 죽어도 못 버리는 이 힙합 정신 그냥 미흡자와 같이 에이토리 파이브 하늘나라로 피스 Big money, money, money, take money, money, money. Take money, money, money, money, money. 해도 money, 어머니 주머니, money, 할머니 주머니, money. 챙겨서 산 마이크 근데 니 세븐 money. 좋기는 개뿔, 좋기 머리 뿔. 났으니 좋게 말하기 전에 모두 아가리 쌈을. 좋기는 개뿔, 좋기 머리 뿔. 났으니 좋게 말하기 전에 모두 아가리 쌈을. Make money, money, money, take money, money, money, take money, money, money, money, money, money, money, money, money, money, money, money, money, money, money, money, money, 챙겨서 산 마이크 밴드 랩은 뭐니? 오빠 너무 멋있어 염제 오빠 대날려 있잖아 여자 오빠 랩 따오고 다녀요 오빠 일촌 해주셔서 감사해 오빠 지금 동접이니 여제 사이 와서 일촌 편 한 번만 써주세요 오빠 노래 제가 노래방에 신청했어요 제가 오빠 뱅크 카페에 친구들이 왔어요 오빠 어쩜 그렇게 멋있으세요 오빠 공연 꼭 깔게 오빠 저 왔어요 사진 찍어도 되나요 오빠 감사해요 애들한테 자랑할 거예요 애들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제 남자친구라고 할 거예요 네 남자친구를 판다고 그러면 모두 부러워할 거예요 아 씨발 오빠 외지에 말 씹으세요 오빠 다른 친한 리포건 후 좀 알려주세요 오빠 저 싸구려 예예 오빠 저 맛있어요 오빠의 암에 깨꾸이꾸 좋기는 개뿔 좋기 머리뿔 났으니 좋기 말하기 전에 모두 아가리 싸발 좋기는 개뿔 좋기 머리뿔 났으니 좋기 말하기 전에 모두 아가리 싸발 좋기 좋기 좋기는 개뿔 좋기 머리뿔 났으니 좋기 말하기 전에 모두 아가리 싸발 좋기는 개뿔 좋기 머리 뿔 났으니 좋기 말하기 전에 모두 아가리 싸발 Make money money money take money money money take money money money money money 해도 money 어머니 주머니 money 할머니 주머니 money 챙겨서 마이크 근데 짧은 money money money money take money money money take money money money money money 해도 money 어머니 주머니 money 할머니 주머니 money 챙겨서 마이크 근데 짧은 money